철저해. 나 아니면 절대 너를 못 당해. 난 나를 넘고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절벽 같은 너의 맘을 열어. 나타날 때 바람처럼 사라질 땐 연기처럼 너의 눈을 속이고 다가갈 땐 꿈처럼 파고들 땐 가시처럼 내 심장을 노리고 Danger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Danger 널 훔쳐가요 훔쳐가요 Stay 끝이 날아간 순간 세상에서 너만 빛나 Stay 어둠이 다 삼켜버린 밤 It's my showtime Danger 너와 함께 사라져요 난 진중해 내 타깃은 오직 하나뿐인데 난 초록색고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완벽했던 나의 시나리오 하라부터 미로처럼 잡았을 땐 모래처럼 시간은 더 흐르고 머릿속에 난개처럼 흐트러진 퍼즐처럼 하다가도 모르고 Danger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Danger 널 훔쳐가요 훔쳐가요 Stay 투명한 이 한도 속에 날 다시 한번 몸을 던져 Stay 너만이 날 볼 수 있는 밤 It's my showtime 너와 함께 사라져요 사라져요.